HUBS. '시'를 잊은 그대에게. 매주 목요일, 시를 잊은 여러분께 마음을 울리는 시 한 편을 선물해드리는 여기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중간고사도 끝나고 가을 낙엽도 예쁘게 떨어지고 다들 행복하게 점심시간을 만끽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 주는 살짝 기분이 꿀꿀하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일이 빼빼로데이이기 때문인데요. 빼빼로를 받을 일도 누군가에게 줄 일도 없는 저는 빼빼로데이가 있는 이번 주가 정말 반갑지가 않네요. 길거리 가게와 편의점의 빼빼로와 선물들이 외로워하는 저를 보고 막 웃고 있는 것만 같아서 더 외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저처럼 외로운 11월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비록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해결해드리진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그 마음 달래드리기 위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시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니 지금 외로워하고 있는 당신, 오늘 라디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외로운 여러분들을 위한 무진장 쓸쓸한 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오늘의 시 낭송해 드릴게요.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오오오, 난 어디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을. 광장 김광균. 비인 방에 홀로 대낮에 체경을 대하여 앉다.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사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두 울었다. 늘어선 고층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열없는 표목되어 조으는 가등.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어 엷은 배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학원을 쫓아 내 거리에 다름질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루시의 놀이. 멀어져 가는 꿈의 잔상처럼 지난 내 하루의 표정이 기억이 안 남아 때로 밀려오는 생각이 내게로 병 또 닥쳐 어린 날 훔쳐본 어른의 모습은 내게 환상이라 말하고 무감각해진 시계바늘 난 그대로인 듯이 어린애로 남아있나 봐. 하늘이 무겁다 해도 까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온 세상을 날아 모든 걸 놀이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닿고 지나기 난 모르게 은밀히 자리에 앉기만 먼저 퇴근한 웃으며 얘기하는 사람 뒤돌아 떠나도 미소를 머금고 있기를 바래도 스치는 내 성처럼 설마인 듯한 아름다움 하늘이 무겁다 해도 까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온 세상을 날아 모든 걸 놀이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닿고 지나기 난 모르게 은밀히 자리에 앉기만 먼저 퇴근한 오늘의 시는 김광균 시인의 광장입니다. 김광균 시인은 1914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시와 문학에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광균 시인의 첫 번째 시, 가신누님은 그가 고작 1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발표된 시입니다. 여러분은 13살 때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13살 때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피카츄 돈가스를 사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는 같은 13살에 시를 집필하다니 정말 놀랍고 어린 나이에도 자신만의 시를 쓰는 그 재능이 부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김광균 시인은 시집 와사등, 기항지, 황혼가들을 발표하며 꾸준히 시인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1950년대 동생의 사업을 맡게 되면서 그의 시 활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김광균 시인은 사업을 맡은 후 경영인으로서도 성공한 삶을 이어나가지만 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아쉬운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김광균 시인께서 70년대 후반부터 시집 와우산, 추풍기우 등과 함께 다시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천재 시인의 시를 조금밖에 볼 수 없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낭송해드린 광장 외에도 김광균 시인의 명시들이 정말 많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라디오 끝나고 꼭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디아의 어른.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다 짙은 나의 어둠에 나를 버리면 모두 갈 거라고. 교과서에서는 오늘의 시를 도시 문명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독감과 불안함을 표현한 시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는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표현해낸 시라고 소개하는데요. 저는 이 시에서 말하는 도시를 꼭 진짜 도시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로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로 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관점에서 김광균 시인의 광장을 읽어보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가 우선시되어가는 요즘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꼭 연인의 부재나 혼자로서의 외로움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각박한 사회에서 느껴지는 고독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이 꼭 그 고독함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문학은 글쓴이의 의도와 표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이라는 현재 상황과 관점에서 시를 즐겨보도록 해요. 이런 방식으로 시를 즐기는 것이 우리가 시와 더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눈물만 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살아 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시의 시절 오늘의 코너는 시가 작성된 시기의 시대상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의 시절입니다. 그럼 우리 김광균 시인의 광장이 제작됐던 시대에 대해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의 시 광장은 1930년대 발표된 김광균 시인의 시집 와사 등에 실린 시인데요.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수탈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던 시대죠.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 김광균 시인은 암담했던 사회현실에 도시적 비하의 내면 공간을 제시하며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고자 한 휴머니즘적인 시를 많이 작성하셨답니다. 어떠신가요? 시의 배경을 알기 전과 지금, 시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시가 작성된 배경을 알고 나니 이 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종현의 론리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다 징징대면 모두 다 괜찮아지는데 아마 너와 난 착각 속에 서로를 가둬둔지 몰라 걱정 어린 네 눈을 볼 때면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지친 걸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m so lonely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다시 목련 김광균 4월이 오면 목련은 왜 옛마당을 찾아와 피는 것일까 어머님 가신 지 24해 무더니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잔디잎이 눈을 뜰 때면 어머님은 내 옆에 돌아와 서셔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신다. 하루아침엔 날이 흐리고 하늘에서 서러운 비가 내리더니 목련은 한 입 두 입 바람에 진다.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옛집을 떠나 내년 이맘때나 또 오시겠지. 지는 꽃잎을 두 손에 받으며 어머님 가시는 길 울며 가볼까. 이번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창 아이유의 반편지 만나본 두 편의 시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의 첫 번째 시인 광장은 지난해 수능 특강에 실렸었던 작품인데요. 아마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 몇 명은 이 시를 수능 특강에서 만나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시가 작품이 아니라 그저 어려운 문제라고만 느껴졌을 것 같은데 대학생이 된 지금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 시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변한 만큼 시를 감상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시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날까지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계속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시로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문예인 저는 오늘의 시 낭송자 서은재였습니다. UBS